함께 듣던 익숙한 노래 택시에서 작게 흘러나오네 아저씨 나에게 갑자기 말을 거네 지금은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 함께 달리던 이 길을 기억해 아름다워 저녁 노을과 너의 눈빛 속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도 이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도로 난 서 있네 네가 있을 것만 같아서 난 서 있네 네가 없을 걸 알면서도 난 서 있네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도로 너와 함께 걷던 익숙한 동네 빨간 불에 멈춰 멍하니 바라보네 수많은 사람들 어디 향해 갔는지 네가 없는 난 갈 곳을 잃었는데 함께 달리던 이 길을 기억해 반짝이는 넌 밤하늘의 별처럼 내 맘속에서 가득히 떠있는데 이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도로 난 서 있네 네가 있을 것만 같아서 난 서 있네 Yeah. 네가 없을 걸 알면서도 난 서 있네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도로 있을 것만 같아서 난 서 있네 네가 없을 거라면서도 난 서 있네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도로